50 languages. 95. 95. أدوات الربط رقم 2. 접속사 2. 접속사 2. منذ متى لم تعد تعمل؟ 그녀는 언제부터 일을 안 해요? 그녀는 언제부터 일을 안 해요? منذ زواجها. 결혼한 후부터요? 결혼한 후부터요? 나음, لم تعد تعمل منذ أن تزوجت. 네, 그녀는 결혼한 후부터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네, 그녀는 결혼한 후부터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منذ أن تزوجت لم تعد تعمل. 그녀는 결혼한 후부터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그녀는 결혼한 후부터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منذ أن تعرف هما سعيدان. 그들은 서로 만난 후부터 행복해요. 그들은 서로 만난 후부터 행복해요. منذ أن رزقا بأطفال لا يخرجان إلا نادرا. 그들은 아이들이 생긴 후부터 외출을 잘 안 해요. 그들은 아이들이 생긴 후부터 외출을 잘 안 해요. متى تتصل بالهاتف؟ 그녀는 언제 전화해요? 그녀는 언제 전화해요? أثناء قيادتها السيارة. 운전할 때요? 운전할 때요? نعم إنها تتصل وهي تقود السيارة. 네, 운전할 때요. 네, 운전할 때요. تتصل بالهاتف بينما تقود السيارة. 그녀는 운전하면서 전화해요. 그녀는 운전하면서 전화해요. إنها تشاهد التلفاز بينما تكوي. 그녀는 다림질을 하면서 TV를 봐요. 그녀는 다림질을 하면서 TV를 봐요. إنها تسمع الموسيقى بينما تكتب الوظائف. 그녀는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그녀는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لا أرى شيئاً دون النظارة. 저는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저는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لا أفهم شيئاً عندما تكون الموسيقى عالية. 저는 음악이 너무 시끄러우면 아무것도 못 이해해요. 저는 음악이 너무 시끄러우면 아무것도 못 이해해요. لا أشم شيئاً عندما أصاب بالزكام. 저는 감기가 걸리면 아무 냄새도 못 맡아요. 저는 감기가 걸리면 아무 냄새도 못 맡아요. عندما تمطر نستقل سيارة أجرة. 우리는 비가 오면 택시를 잡을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오면 택시를 잡을 거예요. سنسافر حول العالم عندما نربح فيليا نصيب. 우리는 복권에 당첨되면 세계 일주 여행을 할 거예요. 우리는 복권에 당첨되면 세계 일주 여행을 할 거예요. سنبدأ بتناول الطعام إن لم يأتي قريبا. 우리는 그가 곧 오지 않으면 식사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가 곧 오지 않으면 식사를 시작할 거예요.